오늘은 제자반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일곱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0장 13절이 본문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 글자짜리 10계명 중에서 가장 짧은 계명이죠. 그러면 4계명이 가장 긴 계명이고 6계명이 가장 짧은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다가 뭐 더 붙일 만한 내용이 없을 만큼 아주 단호하고 또 강력하고 단순한 그런 계명이죠.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서 그 여섯 개의 안티테제 반제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뭐 라가라고 부르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이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뭐 언어의 폭력이나 차별이나 무시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6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 10계명에는 그렇게 본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것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현실적 상황 을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투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스탠리 하워스가 자신의 책에서 그 이 계명의 단순함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뿐 아니라 6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에 의해서 전개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해석 및 토론과도 대조를 이룬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요리조리 우리가 어기죠. 생명의 회색지대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안락사라든지 또는 뭐 임상실험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네,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계명의 출발점은 역시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강사님? 하지만 앞선 부모 공경의 5계명과 마찬가지로 6계명을 준행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스탠리 하우어스의 지적대로 가장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당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가 평화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탠리 하우어스와 이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만큼 잔인한 시대가 없다. 가장 많은 폭력이, 그러니까 민주니까 자유와 사람들의 표현에 어떤 그런 그 표현에 대해 자유로운 것이 그 21세기 민주사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 폭력의 자유까지도 용인되면서 뭐, 그렇죠. 수많은 인격을 모독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 정미용이라고 하는 KBS 전 아나운서가 세월호 가족을 향해서 그 이미 쓸려갔을지도 모르는 시체를 건지려고 몇천억을 써야 되냐라는 말, 뭐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을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들이 허용이 돼요. 네, 허용이 되죠. 물론. 그 사자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민주사회가 가장 폭력적인 시대다라고 스탠리 하우어스가 지적을 하죠. 뭐 그러면서 예로 거기에 지금 IS에 대해서 진행 중인 그 IS 격퇴 작전에서 민간인이 500명이 사망하고 그중에 200명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들 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접했고 뭐 런던 의사당 주변에서 일어난 차량 테러로 30명, 3명이 숨지고 50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에 한국 사람이 5명이나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1페이지 아래 셋째 줄에 그나마 유럽이나 북미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갖지만 중동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무감각해진 우리의 상태. 뭐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지만 200만 원 때문에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시흥 살해하고 방화한 시흥 뭐 살해 방화 사건이라든지 안전관리 소홀로 목욕탕에서 그리고 또 실내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이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한 조현병 환자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유기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그 시신의 장기를 옥상에서 불을 지르는 뭐 그런 사건까지. 그 2페이지 중간에 이처럼 어쩌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색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지금 이때 이 계명은 우리 시대와 역사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계명을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과연 살인인가 살해인가? 그래서 킬인가 머더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서 어떤 무조건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해를 금한 것이다. 즉이 말씀이 사형제 폐지나 또는 모든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더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잔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그에 마땅한 처벌을 갖고 또 사회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형제 등은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된 시브리어가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는 기소된 살인자의 처형뿐 아니라 고의성 없는 살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이 있잖아요. 실수로 인한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함으로써 일어나는 살인들 있잖아요. 부주의함으로써 일어나는 살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 계명을 포괄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예외의 상황이 엄청난 살인을 낳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원정 같은 거죠. 십자군 원정. 교회에서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전쟁을 용인한 것이 실상 그 이면에는 전혀 정의롭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교회의 부패와 권위의 추락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밝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모든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스탠리 하우어스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일은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트코볼프 역시도 다섯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육계명이.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책을 인용하다 보니까 주석에도 썼다시피 다섯째 계명의 의미는 이러하다. 그것은 어떤 단계에 있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전쟁을 늘 악으로 간주하고 평화를 위해 분투하라. 생명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생각하라. 생사 여탈권을 쥔 전능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맞서라.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싶은 유혹은 가장 큰 유혹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의 일종의 절정이지. 근데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좀 실제로 뭐 우리 대통령에게는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에게는 없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즉 살인은 아담의 선악과 유혹의 본질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의 최종적 실현으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사여탈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 계명의 원래 원리는 이러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가, 세상과의 불편, 육계명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살인은 그만한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네, 되어야 된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또는 뭐 낙태를 반대한다든지 뭐 그 얘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뭐 또는 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불편하게 되는 이유. 이 계명으로 인해서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되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네, 계속이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자신과 자신의 자랑스러운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살인을 일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재해석해 현상하게 부합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변화시켜 비폭력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지원하는 곳이 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재해석해 현 상황에 부합되게 만들 것인지를 골몰하기보다는, 그래서 가로에다 결의론이라고 썼는데요.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본질을 이렇게 외면하고 면피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율법의 본질을 이렇게 외면하는 예외 조항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 부분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너무나 단호한 육계명에 대해서 그러한 결의론적인 해석이 아주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다른 요소가 없잖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라고 단순하게 명령하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상황윤리적으로 또는 자연주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계속이요. 우리는 결코 이 계명의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계명을 강화시키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나와 있고, 위에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분노까지도 살인죄에 포괄시키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분은 보복이나 배상이 아니라 화해를 요구하신다. 게다가 지난번에 위에 본문은 지난 2월 12일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여섯 개의 반제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언급되는 라가 미련한 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떠올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심지어 살인을 당할지언정 결코 폭력과 살인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결연한 선언이다. 이처럼 육계명의 의미는 무한하게 확장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 뒤에도 설명이 나겠지만 그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많이 등장하죠. 그 모세의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전쟁이 등장해요. 근데 스탠리 하우버스의 답은 이러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는 전쟁과 살인에 관련된 구약의 모든 구절을 이 자리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찬양되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굴복한 결과로 묘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은 소수 몇 개 없어요. 진짜 근데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복음서에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의 대상이 되어지죠. 거의 다. 뭐 예수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수많은 어떤 이런 그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갖는 복음서 말씀에서는 국가에 의한 살인, 그게 사형이든 전쟁이든 일지라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절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뭐 서신서에서는 조금은 이제 애매한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서의 최고 권위를 갖는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개인 간의 살인은 뭐 물론이고 국가에 의한 살인조차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국가에 의해 살인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들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춰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살인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의 불법성을 폭로하신다. 그래서 주석 7번에 보면 대표적으로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때가 이제 유신 2년 차로 당시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 개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났고 그때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이 조직이 민청학년의 배후에서 학생 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1024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 송치되고 그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년 관련자 27명 등 180명이 긴급조치 사후 국가보안법,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 군법회의에 기소되고 그래서 1975년 4월 8일 도회종 등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짓고 18시간이 지난 후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 8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고 바로 요 1974년 이 인혁당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한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죠. 그리고 김기춘이 이 사건 뒤에 40년이 지나서 2014년에 3년인가요? 이석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 음모로 이제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만드는 성경의 기본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전쟁을 기정사실로 여기거나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을 보편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비민주주의보다 덜 폭력적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 전통은 무사람들이 정당한 전쟁이라는 반기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은근히 국가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6계명의 그 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과연 분노와 자만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신 분노와 자만심이 전혀 배제된 객관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고 주적이라느니 막 하거든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분노와 어떤 이런 자만심이 전혀 배제된 객관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또한 정당한 전쟁은 정당한 수단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전쟁에 민간인 살인, 민간인을 살해하지 않아야 된다가 정당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모든 전쟁은 민간인의 피해가 입혀지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시작될 때는 관심을 갖지만 끝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 치룬 전쟁이 끝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여전히 이라크에 미군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한된 폭력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 폭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건 세상과 다른 관점이지만 국가라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과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당한 전쟁 이론에 동의한 것 같은 루터와 칼빈도 네, 이렇게 그 말한다. 뒤쪽에서 좀 보겠지만 루터가 그 이 그 초안한 아옥스부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약간 정당한 전쟁에 찬성하는 것 같은 루터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시겠어요? 제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라도 목숨을 빼앗은 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투에 대비해 무장할 때마다 그분의 창조 계획이 훼손되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미 더럽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때문에 중세 정당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전쟁이 끝나면 자랑스러우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시가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며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네, 그렇죠. 그게 약간 현실 속에서 칼빈과 루터가 당시에 이제 형성되어지는 독일이라고 하는 또 이제 제네바라고 하는 국가 도시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전쟁을 완벽하게 금지하지 못했지만 역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쟁을 부도덕한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칼빈 루터 역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잠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 폭력적인 살인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사회에서 폭력과 살인을 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에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매우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요구는 선물로 변모한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실한 것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 육계명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앞서 이제 뭐 오늘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래요. 각 계명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그 신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가 이제 이렇게 잉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죄 가운데 있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타인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평화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모시키며 그것이 찬양이 되는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원대한 꿈과 총사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계명을 찬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즐거운 초대를 율법의 요구사항으로 격화시키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그렇게 낮은 차원에서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이 계명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은 이 계명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방어하기 위한 살인이라는 수단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를 지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살인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살인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요구받는다. 이 도전은 대단히 근본적인 도전이다. 아퀴나스가 주목했듯이 예수님은 화조차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르신다. 아퀴나스의 말은 우리가 의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와 자만심, 그 시기와 자만심의 근거는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억측이거든요.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억측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시기와 자만심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빠지지 않는 성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빠지지 않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뭐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곡해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살인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품 자체를 함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아퀴나스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측에 근거한 감정을 살인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육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루터는 이 계명에서 가장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대교리 문답 179번에서 198번까지 이 육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루터의 주장의 독특한 점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계명에서 즉 189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 미리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190번에서는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말로나 행동으로 죽음을 방조한 일이 없다고 변명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 사랑의 권리를 제거해버렸고 이웃의 생명을 연장하고 누리도록 하는 선행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191번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살인자라고 부르신다. 육체와 생명이 위험에 직면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요구를 무시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끔찍한 길을 가도록 선고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루터의 이 육계명에 대한 해석의 핵심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악행으로서의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계명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 라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는 이들 뭐 이게 대표적으로 세월호를 이제 한참 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이 죄명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잖아요. 오미션에 의한 살인이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럼 선장에겐 당연히 선원들과 승객들을 구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뭐 이 대표적인 법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죠. 누군가 공경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있는 법들이죠. 두 번째로 스탠리 하우어스의 입장은 이 육계명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윤리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한 사람 좀 읽어주시죠. 오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폭넓은 관계에 대해 고찰하도록 우리까지도 평화적인 백성이 될 수 있는 온갖 조건에 대해 고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공생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달라고 교회에 요구하도록 우리를 내몬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계명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계명들에 의해 형성될 뿐 아니라 그 계명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말하자면 비폭력을 만들어내며 비폭력적인 삶에 대한 모델이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이러한 계명들은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 없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다름이 포용되고 갈등이 어떤 변화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들을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것이 뭐 작게는 법적인 소송에서부터 크게는 전쟁에까지 교회가 그것에 대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계속이요. 이러한 기능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결속되고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 서로 화해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아는 공동체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네, 계속이요.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고백과 화해의 수단, 대결과 용서의 수단을 받는 백성의 대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 그것에 의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세상과는 달리 갈등을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에는 이러한 포스터 문구가 있다 그래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이라고요. 실제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25억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모욕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미련한 자나 라가라고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폭력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철학자들이나 또는 세속적인 여기서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타락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논리와 이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또는 뭐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시점과 종말에 대한 이해 안에서 뭐 배아줄기세포 연구라든지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안락사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폭력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비폭력적인 공동체로서 현실 안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세상 탓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뭐. 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살인을 행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으며 의존하는 존재인지를 배운다. 우리가 비폭력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친구의 자잘한 도움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실로 우리 자신의 친구일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이들이 필요하다. 이른바 교회라는 친구들이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부와 권력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그래서 육계명에 대한 이해 속에서 부와 같은 것들은 평화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야기하는 것으로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봐라 두 번 꽈가지고 회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육계명을 통해서 부는 오히려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막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육계명이 교회 같은 평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될 때에만 기독교가 낙태, 자살 및 안락사와 같은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자살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서로 더불어 살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낙태 자살을 반대해야지 그러한 대안이 없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책임지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살은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자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신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들을 지극히 공경하고 보살펴 안락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지만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전제될 때 안락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아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간병과 이 부모를 노인이 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내어 맡긴 사회에서는 낙태도 그렇지.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앞뒤로 부모 공경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낙태를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요즘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선택권 안에서 낙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까지 오늘날은 이르렀지만, 그러니까 낙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 중에 가장 많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어떤 페미니스트 단체의 연구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6계명의 전제는 신앙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6계명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신학적 토대 위에 우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을 진지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와 데드,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라고 하는, 그게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자유, 선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순종이에요. 순종. 물론 순종을 선택하는 거지만 순종.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 아니라 구한다.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낙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반대되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반대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않은데 일단 뭐 극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낙태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보다 좋은 방식이 순종임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과연 그러한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와 자살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 이처럼 어떤 근사한, 어떤 근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택이 아닌 순종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삶 역시 세속적인 기준, 합리성과 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끝없이 선택되고, 대표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도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목 좋은 곳에 교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집을 살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집값 상승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을 택한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인식되는 한, 그러면서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 우리가 쉽게 짓지 않는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세상을 설득할 수도 없고 없다는 거죠. 스탠 하우스는 지적하죠. 이 사회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비폭력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는데 실패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는가? 형제는 형제에게 아무 말이 없고 자매는 자매를 외면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화를 내고 미워하는가? 화해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한다.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칼빈의 입장은 그 이 계명의 본래 의도하는 바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님은 인류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근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웃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응당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이웃의 평안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 준비해야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어느 것이라도 물리쳐야 된다. 설령 원수를 할지라도 이웃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야 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또한 마음의 살인을 금하며 내면의 의도에게 형제의 목숨을 구하라고 명령한다. 사실상 살인을 낳는 것은 손이지만 살인에 대한 생각을 낳는 것은 분노와 증오로 더럽혀진 마음이고 스탠리 하우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분노와 자만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억측, 오해이다. 물론 실질적인 것이 또 많아요. 어떤 갑에 의한 횡포, 자본가나 권력자에 의한 수많은 어떤 이런 것도 많지만 동등한 입장, 그건 어쩔 수 없어. 사회 구조적으로 나보다 힘과 자본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 나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보험회사 직원한테. 근데 그쪽에서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막 이렇게 폭언을 하는 거는 수평적인 입장이고 심지어 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입장이잖아요. 나는 소비자고 그 사람은 일종의 인바운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억측의 근거가 이렇게 내 안에 그 상황과 그러한 나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토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까지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육계명을 지키는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육계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죠. 참 보면은 교부들이, 뭐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뭐 대단한 신학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신학적 정립뿐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내적인 갈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괜히 대가들이 아니에요. 그 육계명과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그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면 바로 전쟁이죠. Theory of Justice War라고 하는 정당한 전쟁 이론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기 기독교는 전쟁뿐 아니라 군 복무 자체를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뿌리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주석 11번에 오늘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과 또 국가주의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되지만은 그 중에 30년은 독재였어요. 30년이 아니야. 박정희 노태우까지 포함하면은 한 2~3년이 독재였던 거야. 노태우도 독재예요? 그래도 군사 선거로 됐잖아요. 그래도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됐는데 또 군인 대통령이 된 거니까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 사회 자체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이해의 그런 그 시간들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이해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강력하죠. 기독교의 신앙적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죠. 마치 성경 위에 국가보안법과 헌법이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 엄청난 싸움을 입대를 앞둔 청년 개개인에게 맡겨놓을 순 없다. 입대하지 마라. 병역 거부해라. 기독교 연합기관, 예를 들어서 NCCK 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개신교 본연의 저항 정신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기독교적일 뿐 그 알맹이는 세상보다 더 호전적이고 폭력적이다.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의 주장에도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초기 기독교의 본래, 원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고, 군인들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공인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고,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황금의 입을 가진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이 이방인과 특히 이교인과 맞서 치르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구 420년 어거스틴이 정전론에 대해 저술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간사님? 통치권자는 적절한 포고를 거치고 정당한 동기가 있다면 권리를 보호하고 악을 바로잡으며 범죄를 벌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상적인 지배구역 밖에서 무장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전론의 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600년 후에 십자군 원정의 문제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교회가 주장했던 정의로운 전쟁과 어긋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금 더 이 정전론을 구체화시키는데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합법적인 당국에 의해서 선포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쟁이 최후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된다. 다른 모든 시도, 외교적인 거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마지막 해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악을 멸한 다음 반드시 선을 세운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오직 합법적인 전쟁 수단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합법적인 전쟁 수단일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에는 민간인 사례가 따르고, 셋째도 평화구현을 목표로 악을 멸한 다음 반드시 선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건데, 스탠리 하우스의 주장대로 역사상 가장 폭력이 빈번한 이 정치 이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일상적 폭력들이 도를 넘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로만 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그것이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당했던 뭐 왕따라든지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전쟁이 최후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을 뭐로 정해요?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해요? 그리고 합법적인 당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세상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토대를 놓은 루터와 칼빈도 앞서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도덕적인 범죄라고 보았고, 전쟁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개신교의 대표적인 선언인 1930년의 아우구스부르그 신앙고백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병사로서 정당한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 인정되었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칼빈의 그 교리에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이어서 해석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에 응하여 정의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루터와 칼빈의 전통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전쟁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2차 대전을 이제 그 종전으로 이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개의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폭 투하하기 전에 그 원폭 투하를 일종의 투하하기 전에 출발 그 원자폭탄을 싣고 출발했던 그 비행기를 티니안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출발한 비행기인데요. 그 비행기를 축복했던 것이 루터교 목사와 카톨릭 신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9페이지 아래 보면 에놀라 게이에 탑재된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서 13만 5천 명을 5천 명의 사상자를 낸 사흘 후인 1945년 8월 9일 이른 아침 벅스카라고 불리는 B-29 전략 폭격기는 루터교와 카톨릭 군종의 기도와 축복을 받으며 티니암 섬을 출발해서 나가사키로 향했다. 기이한 역사의 아이러니는 폭격기 조종사인 찰스 스위니가 카톨릭 신자였고 그의 안전 귀환을 바라는 미사를 집전한 사람도 카톨릭 군종 사제였다. 그리고 폭탄이 떨어진 정확한 지점도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성당이었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마리아의 마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향했던 미군 폭격기 에놀라 게이와 벅스카가 티니암 섬을 날아오르기 직전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루터교 목사인 윌리엄 다우니와 카톨릭 사제인 조지 자벨카가 원폭 탑재 폭격기의 출격을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보면은 축복 기도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부터 당신의 하늘에 과감하게 올라가서 적에게 일격을 가하려는 이들과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행을 호위해 주시고 당신의 힘으로 이들의 승무원들로 하여금 전쟁의 종지부를 빨리 찍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평화가 지상에 재현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비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우리들의 품으로 귀환하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끊임없는 신의 가호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로시마 원폭에 축복 기도를 했던 이 윌리엄 다운이라고 한 루터교 목사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자신의 이러한 원폭 공격을 신의 이름으로 기원해 준 것을 크게 후회했고 자신은 이 어거스틴의 정전론에 따라 시민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고 익혀왔는데 에놀라 게이가 출격할 때 그러한 가르침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았다. 실제로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다우니 목사는 2차 대전 이후에 원폭 투하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채 병사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특히 다우니는 국가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난뒤 살인자라는 고통을 받는 군인들을 위해 상담을 하였다. 실제로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 파병 용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달려 실제로 몸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몸에 부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인 그 정신적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서 미국 사회에 정착해서 여유롭게 살려고 간 건데 그러니까 해답은 너무나 고통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트라우마 속에서 정말 알코올과 마약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다시 돌아가서 그 살인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후일 그는 대량 학살 무기든지 단 하나의 총알에 의한 것이든지 모든 살인을 비난했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책은 다니엘 헬콕의 지옥 치유와 저항이다. 그리고 조지 자펠카 나가사키 원폭을 축복기도 했던 그 역시도 전쟁이 끝난 후 여러 해 뒤에 현대의 육상 공중전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대량 살육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임을 깨달았고,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약간 이런 식이죠. 우리 사고가. 마치 미국이 지구를 지켜주는 지구 방위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자펠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쟁은 정반대고, 물과 기름인데 종군사제인 자신은 폭력을 퇴치한 예수의 손에 무리하게 기관총을 안겨주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한 모독적인 예수의 모습을 진실이하며 병사들에게 가르치고 주를 굽고 칭찬한다며 찬미가를 부르며 총탄을 건네주었다. 에놀라 게이와 보크스카의 승무원에게 그러한 모독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래서 이 자벨카가 1985년 원폭 40주년을 맞아서 연설한 내용의 일부는 바로 아래이다. 그래서 뭐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교회는 늘 절대 불가를 주장해왔다. 만약 한 병사가 나에게 와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할 것을 물으면 물론 절대에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1945년 티니암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 있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일본으로 날아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나는 단 한 차례도 민간인 살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나는 순회당했던 것이다. 비행기 공습에 의한 대량 학살에 대하여 미국의 추기경이나 주교,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긍정의 표시라고 봐야 한다. 전쟁 후 민권투쟁을 할 때 나는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일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행위를 고백하는 이 기념일에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의 아버지였다. 나는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 대회에 참가하였다. 공군사제로서 나는 기관총을 지닌 예수의 손을 그렸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라고 찬송하며 핵병기의 탑재를 못 본 채 했다. 509 혼성부대의 카톨릭 군종사제로서 에놀라 게이와 벅스카의 승무원에게 사기로 만들어진 예수의 이미지를 조작했다.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다. 늦었지만 나는 이제 용서를 구한다. 나가사키의 폭격은 히로시마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선다. 1945년 8월 9일 그 폭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하게 알았지만 우리는 그걸 떨어뜨렸다. 일본에서의 카톨릭 군심지인 나가사키에 위치한 우라카미 성당에 카톨릭 신자인 벅스카 조종사에 의해 폭탄이 투하하는 것을 카톨릭 궁중사제로서 진짜 정말 역사에 그래서 그 맥노나이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이라고 하는 게 나는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일본의 카톨릭을 전파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 학교도 교회도 종교적 소명도 소멸되었음을 알고 있다.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2차 대전이라는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48년에 발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특별히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고자 위독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다. 그는 직접 조지 부시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면담했고 가장 신뢰하는 바티칸의 외교관 에체가리아 추기경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이라크에서 올라온 에체가라이 추기경은 이라크는 끔찍한 독재국가이지만 대량 학살 무기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이는 훗날 사실로 입증되었다. 인류를 위해서라면 전쟁은 언제나 패배일 따름이라고 교황은 공언했고 교황의 이와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바티칸의 외교관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강대국가의 관계가 악화될까 우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교황의 불편한 언행은 전 세계를 위한 특별히 이슬람을 위한 하나의 표징이었다. 사려 깊은 이슬람의 대변자들은 서방이라고 해서 전부 자신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황과 일부 카톨릭 교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전쟁은 언제나 부당하다. 언제나 고통을 유발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른다. 전쟁은 인류 모두의 패배입니다. 명백한 선을 지키려는 전쟁도 악을 조장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쟁에서 정의로운 평화로 저스티스 워에서 저스티스 피스로 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2002년과 2007년에 독일 개신교와 독일 카톨릭이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정의로운 전쟁 교리에 대해서 작별을 고하고 정당한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렇죠? 그 요더 나중에 뭐 자세히 볼 시간이 있겠지만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메노나이트의 신학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13페이지 볼까요? 13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서 요더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요더는 콘스탄티누스 제제 이후에 기독교가 보수든 진보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 규범이요 윤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여러 가지 형태로 타협해왔다고 비판한다. 예수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의 삶의 방식은 집권자들의 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 예수는 강제력과 무력 대신에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요도는 교회가 추구하는 평화주의는 톨스토이가 강조하는 인류의 동기나 간디의 무조항주의에서 볼 수 있는 효율성에 기인하는 평화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며 메시아적 평화주의를 말한다. 이것이 이제 요도 존 하워드 요도의 어떤 최고의 업적, 메시아 평화주의, 그리스도께서 패배의 길을 걸으셨고 자신의 온몸으로 폭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수용하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코 그리스도인은 살해의 피해자가 될 망정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물론 기독교에 입각한 평화주의를 주장하지만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는 인류에 입각한 평화주의이고 또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주의는 효율성에 입각한, 그러니까 무저항운동이 저항운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입각한 운동이었다면 이 존 하워드 요더의 평화주의 운동은 메시아의 평화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훨씬 더 강력한 성서적 토대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제가 그 톨스토이의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프린트로 별도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형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입장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형제도만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칼빈이 훌륭한 사람인데 칼빈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고 끝나고 시가행진을 할 것이 아니라 성만찬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이니까요. 근데 사형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5번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를 안 했군요. 하이델베르그라고요. 네. 어쨌든 좀 힘이 듭니다. 이게 뭐 루터의 대교리 문답도 보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보고 뭐 WCC의 입장도 보고 가톨릭 교회의 입장도 보고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육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나? 내 스스로 답에서는 내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행동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라도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치거나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살인을 막으려고 칼을 가진 것이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손에 칼이 주어졌다. 606문 하지만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혐오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107문에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곧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을 보이고 우리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게끔 힘 닿는 데까지 막고 곧 우리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육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설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한 해설서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곧 칼을 반드시 사용하리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수백 명의 사형수를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웬일이지? 근데 사형 판결과 사형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더 미루지 말고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국가가 오류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인혁당 사건에서도 보았다시피 과거에 행해진 사형 집행이 무죄로 판결난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사형 제도를 맹신하는 것은 성경 때문이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저들은 정가의 보도처럼 성경을 마구 휘두른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왜 이런 걸 하지 않냐는 거예요. 신명기 9장 6절이 사형제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면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도 문자적 해석을 해가지고 죽여야죠. 위 레위기 신명기 특히 요한일서에서도 그럼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살인자라고 살인자 다 죽여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면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쪼개지고 나뉘어질 것이다. 개혁주의자들 뿐 아니라 심지어 복음주의자로 분류되는 제임스 패커 역시 이 계명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계명을 전쟁과 사형 제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계명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개인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냐고요. 십계명이 국가에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이 제임스 패커는 십계명 자체가 개인 윤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형제 지지와 반대의 입장을 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제임스 패커의 십계명에 보면은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락사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사회 개인이 모든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의 문제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아주 진짜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계세요. 이는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는 데서 귀결되는 오류와 달리 성경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인한 오류이다. 둘 다 심각한 문제이죠. 문자주의도 문제이고 개인 윤리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십계명은 결코 개인 윤리를 위해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개인 윤리의 차원의 관점이 무조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가득한 적이, 악이, 분노, 증오를 직면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야 하고 이것을 사회 윤리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섯 번째 계명은 사용 제도를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 공동체에 기여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국가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사형제를 반대하죠. 국가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의는 거부합니다. 그치. 판사도 인간이죠. 그릇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죠. 잘못된 사형 집행의 사례는 차고 넘치고 그 게다가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가장 많은 뭐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은 인구 대비해서도 가장 많은 잔혹범죄가 일어나는 나라도 중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형제가 집행되는 나라일수록 잔인한 범죄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도 있을 만큼.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생명과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생명의 시점, 생명의 종점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딴 나라의 이야기이며 사회적 갈등이나 폭력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선진국형 복지국가에 사는 이들에게 육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 속에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경도되어 생명을 경제적 사회적 이득의 측면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득은커녕 손해만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세분화하고 그 시작과 끝에 있어서 회색지대를 점점 넓혀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육계명에 대한 도전은 증대되고 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출생 전 진단은 원래 그 시작되었을 때는 소수의 예외 사례,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기형 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그래서 중증 질병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진단인데 지금은 이것을 거부하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그러하고 독일에서는 이걸 받지 않으면 고소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아와 살 것인가? 낙태할 것인가? 도저히 장이아를 키울 경제적, 사회적 자신이 없어 낙태의 결정을 내린 여성을 비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둘째치고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죠. 장애인 자녀가 맘 놓고 공부하고 또 재활할 시설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 계명의 토대 위에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된다. 이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다운 증후군 아기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요. 3염색체성 21, 트리소미 21이라고 하는 진단은 10중 8구 낙태를 의미한다. 오히려 최근 들어 장애 사실을 알고도 장애아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힘들 걸 알면서 왜 낳냐 이거죠. 근데 그거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너무 좁은 경험이지만은 재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목욕봉사를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나와서 밥을 먹는 그 중증 지체장애 아이들,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지만 저는 진짜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느꼈거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지만 생명이 그 자체로서 의미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낙태의 이유가 장애인 출산의 경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는, 가족 계획이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충분히 출산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고 사회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준 나라에서도 낙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나에게 선택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낙태가 설명되죠. 요즘 판매되고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죠. 성관계를 하고 진례 사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수정체를 죽이는, 이게 약국에서 팔아요.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기독교적인 생명 시점에 대한 이해는 바로 수정 이후라고 하는 거, 수정 직후부터. 그러니까 배아에서 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한, 그러니까 자궁에 착상되기 전이라도 수정한 것이 생명이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죠. 이건 참 약간 좀 센 말인데, 그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자. 오늘은 아주 진지한 이유에서의 낙태만 이야기하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여성이 낙태를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에 대한 신뢰의 부재라고 한다. 다음 주에 다룰 7계명과 또 이렇게 연결된다. 10계명을 공부할수록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루터의 말이 점점 크게 울려 퍼진다.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처럼 10계명을 하나만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하나를 온전히 지키려면 전체를 지켜야 되고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서 생명은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바로 그렇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노트커 볼프가 이런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연구의 자유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다. 연구자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야 된다. 연구가 끝나면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도 기초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돼야 된다. 하지만 자신의 연구가 치르게 될 대가, 즉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입을 연다 해도 그저 마지못해서 연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의 시점이 언제인지, 언제부터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를 놓고 논쟁해왔다. 수정의 순간인가, 자궁 착상의 순간인가, 아니면 배아인가, 태아부터인가. 결국 유일한 해답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시점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될 인간의 생명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배아는 마땅히 보호해야 될 인간의 생명이며 배아 줄기세포에서의 배아의 희생은 용납될 수 없는, 불가피하다고 무슨 소리야.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했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애써 축소하면서도 그 결과는 마음껏 부풀린다. 머지않아 난치병과 불치병이 정복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존중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성경 그 배아줄기 세포를 반대하는 오히려 반박애적인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오해시키는 결과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아직 가져오지도 않은 연구 결과에 대한 과장된 여론전. 그렇죠? 사실 1960년에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것들이 발표되면서 뭐 20세기 안에 모든 불치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황구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황구성을 반대하면 진짜 뭐 공공의 적인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 인간은 여전히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소수의 의학회사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두었으며 그 이면에 수많은 생명, 배아와 실험지, 임상실험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또 다른 회색지대, 생명의 끝에서도 위태롭다. 다행스럽게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다.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덕분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규정짓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의사가 환자의 연명장치를 꺼도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생이 불가능해 엄청난 고통과 가족들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된다. 스스로 곡기를 끊어 생을 마감하려는 부모님에게 억지로 포도액을 주사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불치병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사전 의료 의향서 CPR을 거절한다는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는 범주이다. 역시 아까 낙태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리면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죽는 것 자체보다는 고통스러운 통증과 첫 번째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기분, 죽는 순간 혼자가 되는 고립이 더욱더 두렵다고 말한다. 그것이 안락사 선택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와 훌륭한 간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곁에 있어주는 애정어린 동행일 뿐 안락사 약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근래 들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인 완화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이 완화의학도 듣지 않는 5%의 환자들이 있다. 회복의 가능성은 커녕 당장의 고통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간병을 받을 수도 없고 최소한 곁을 지켜줄 가족도 없는 이가 고통과 외로움,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네덜란드처럼 안락사가 이제 보편적인 죽음의 이 방법으로 자리 확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병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의 분위기 속에 점점 확대되고 발전하는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강요나 압박, 말 그대로 살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계명 앞에 5계명이 있는 것이다. 철학적 도전, 짧게 잠깐 보면 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독일 기본법에도 규정된 인권사상은 모든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이미 윤리학의 차원에서 인간 존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논의되고 있다. 동서양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동양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며 서양에서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과 불가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철학자들은 인류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과 불가침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또한 인간 생명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질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철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공동체에 어떠한 이득과 손실을 불러오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지만 비용 절감에만 목매는 시대이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을 스스로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유전학자들과 생명과학자들을 단순하게 비윤리적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약자와 위태로운 생명에게 눈길을 돌리며 발전의 대가를 묻고 치유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의 약속을 되도록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 역시도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넓은 의미로 포함해서 이해해야 된다. 결론을 보면은 6계명, 6째 계명은 실용적 사고가 절대시되는 시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 계명이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불완전하고 미약한 너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인간이다. 라고 노트커블프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논의사항에서는 6계명 안에서 사드배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독교 평화주의와 사드배치, 기독교인들은 사드배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뭐 오늘 아침인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은 뭐 대통령도 없는 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배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다음 정부 대통령과 새로운 내각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네들은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진짜 똥차를 넘겨주는 거, 똥차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 고상한 제자반에서. 말도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현재 권위 있는 정부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후에 닥칠, 왜냐하면 현재 장관들은 이후에 닥칠 후폭풍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한사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했죠? 네. 네. 전쟁이랑 낙태랑 사형. 사형. 안락사. 기억이랑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지? 이렇게 큰 깊은 이해 없이 어쨌든 반대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네. 잘 정리가 된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결의론적 결정, 예외적 결정들이 얼마나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큰 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는지를 명심해야 되고, 그런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장은 세상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긴 강의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용도 공부해서 정리 잘 못하고 계신데 정리해서 이메일로 각 계명의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오늘은 주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안녕. 김어준이 꼭 이렇게 마치는데요, 뉴스공장 마칠 때. 안녕.